잘 들어. 아무리 쳐다 봐도 네가 보이지 않아. Oh babe, 두 눈에 가득 고인 눈물 때문에, 다 너 때문에. 번져진 그저 위로 비친 우는 내 얼굴. Oh babe, 또 울지 말라고 나 다짐해봐도 또 울어. 나 어떡해, 나 이렇게, 다 너 때문에. 멀리서 널 shining star. 별, 별, 별, 별 말을 다 해봐 또 표현이 안 돼. 정말 너무나 답답해.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나. 하나 둘 셋 아빠도 끝이 보이지 않아. Oh babe, 가슴에 가득 담긴 추억 때문에 또 네 생각에 못다한 얘기 꺼낼 혼잣말뿐이라도. Oh babe, 널 돌려달라고 날 보내달라고 네 곁에. 스타 스타 스타